애곡의 마음 손일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오모니 생일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호근 작사, 김운용 작곡인 가요 오모니 생일은 위대한 백전백승회당 조선노동당 창건 78을 가장 뜻깊게 맞이하던 주체 백사 2015년에 창작됐습니다. 작품은 이 세상에서 제일 친근하고 따뜻하며 위대한 조선노동당의 창건일을 가장 성대하고 뜻깊게 맞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환희 감정을 뜨겁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요에서는 경애하는 온수님의 인민 중시, 인민 존중, 인민 사랑의 숭고한 소사시가 아로새겨져 있는 강행군길에서 10년이 아니라 1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존변되는 거창한 창조와 변혁의 새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오늘, 뜻깊은 10월을 경사스러운 10월, 흥하는 10월로 맞이한 인민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의 감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본의 사박자에 기초하여 도대조에서 전개되어 나가는 선율은 두 소절 단위로 시종일관 이강음이 출연하면서 약동적인 정서로 어머니의 생일을 맞는 촌만 자식들의 기쁨이 넘친 모습이런 듯 생동하게 안겨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시음악 형상을 창조하고 있는 가요 오모니 생일은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이 세상 모든 행복, 모든 영광을 맞이한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어머니 당에 대한 다음없는 축하의 노래로 길이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순서로 노래 촌리라도 멀리라도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조광철 작사, 현경일 작곡인 노래는 주체 백사 2015년에 창작됐습니다. 작품은 경야는 최고 용도자 김종은 운수님께 언녹시 끌린 우리 인민은 단 한순간도 그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하늘이 무너지고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 해도 위협도 결심도 그이와 하나가 되어 끝까지 가리라는 충종의 맹세를 주제 사상 쪽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요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세차게 맥박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조은인민적인 사상 감정을 소박하면서도 간결하고 진실하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것을 알려 시대의 명곡으로 되고 있습니다. 화대조의 4분의 4박자인 선율은 이 부분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요 졸리라도 말리라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 속에 세차게 맥박치고 있는 조은인민적인 사상감정을 훌륭히 반영한 시대의 명곡으로서 사회주의 최후 승리를 위한 총진군길에 더 높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단 한 분 그의 품을 떠나서 순간도 살 수 없기에 기쁨과 아픔 함께 나누며 운명을 같이 하네. 이상으로 음악감상 시간을 마칩니다.